토지나 천연 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개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한자적 뜻으로는 열 개자의 필발자, 여러 피우다, 어딘가 낭만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뜻인데요. 개발이라고 소리내어 보자면 글쎄요, 개발.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구로지역 곳곳의 이야기들을 담아 전하는 방송 종이비행기 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금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청취자분들을 네.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리 종호 선생님은 외모가 바뀌었어요. 아, 네. 네. 굉장히 예전엔 굉장히 덥수룩한 외모였다면 아주 깔끔하게 이발을 네. 하고 오셨어요. 네. 네, 뭔가 변화가 그쵸. 있었나 봐요. 이 뭐 별 변화 머리에 변화가 있었죠. 네, 좀. 아 근데 이런 평가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제 머리를 자르니까 이렇게 되게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근데 또래 친구들은 어디 군대 가냐고. 머리에도 개발을 해주신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발이란 말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죠. 저는 네네. 그 개발하면 예전에 그 이렇게 땅을 가진 분들이 뭔가 새롭게 거기다 건물을 짓고 네. 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만 같은 그런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개발이라고 하면 전 지금도 개발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신문에 많이 나오는 말 그런 말로서 크긴 한데 이제 학교 다 뭐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에 조금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주변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근데 개발이란 말이 주로 생각나는 건 땅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또래들한테는 이렇게 자기 개발이라는 맞아요. 말로 또 많이 들리긴 해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까 처음에 그 네네. 원어에 대해서 네. 풀어주셨는데 네네. 뭔가 그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는 네. 그 표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지금 저희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신 두 분도 네. 개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그렇죠. 가지고 계신 그렇죠. 두 분인데 그렇죠.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첫 곡을 듣고 네, 와서 네네. 얼른 두 분을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 첫 곡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네네. 이제 저희 종이 비행기가 지난 가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류 시장 상인분들 모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역시 상인분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청해주신 노래를 틀면서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은 네. 태진아의 바보라는 곡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제가 아까 곡 고르면서 얼핏 들어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신나는 곡이에요. 빨리 들려주세요. 네. 그럼 노래 틀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대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침부터.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뜨끔하는데요. 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빨리 우리 그 이 곡을 예, 신청하신 이 분을 만나서 왜 이 곡을 좋아하시는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을 모셨는데 그 일단 간단히 두 분 이렇게 인사라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시장에 30년 떡장사를 하고 있는 서효숙입니다. 네, 네. 서효숙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네. 저는 오류시장 입구에 들어오는 생고깃집 서순심인데요. 저 사장인데요. 네. 네. 저는 불과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류시장을 위해서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전에 네. 서순심 사장님은 한번 나오셨었고 네. 서유숙 사장님도 그 성원떡집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그때 한창 바쁘실 때라 여기 스튜디오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가게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방송에 한번 송출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시게 된 사장님 이렇게 처음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서유숙 사장님? 얼떨떨하죠. 우리 생고깃집 사장님은 두 번째라서 얼떨떨하지 않으시죠? 저는 좀 얼굴이 뻔뻔해서 그렇게 우리 그 태진아의 바보 신청해 주신 분이 우리 생고깃집 사장님이신데 네.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아까 노래 감상을 볼 때 그 네.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진실로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 말이 맞죠. 네. 통하는 게 있었어요. 네, 아직 여기 사랑을 모르는 우리 한 청년을 위해서 그렇죠. 택하신 네. 그런 곡이었네요. 많이 저는 이미 결혼을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매번 이렇게 노래를 상인분들께 한번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신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노래들은 어디서 이렇게 보통 찾아 들으세요? 평소에 이런 노래들은 어저께도 노래를 뭔 곡을 불러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가서 네. 태진아를 치니까는 노래도 나오고 송대관이 치니까 또 송대관이도 나오고 그래서 또 아까 말했잖아 우리 여러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진실로 사랑을 한번 해보면은 마무리가 좋을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해봤어요. 아, 가수가 가장 또 그 네. 익숙하게 네네. 곡을 찾을 때 가수 저희가 책을 찾을 때 작가를 딱 그 생각하듯이 네네. 노래하면 가수 먼저 떠오르는 게 예.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곡 너무 잘 들었어요. 춤이라도 한판 출 걸 그랬어요. 아마 이어서 이제 좋은 또 아직 신청해 주신 곡들이 두 곡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그래요. 네네. 그런 곡들 이제 들려드리기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이렇게 간단히 저기 성원떡집에서 오신 서유숙 사장님, 생고깃집에서 오신 서순심 사장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얘기 약간 가게 자랑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한 분씩 이렇게 자기 가게를 우리 생고깃집 좀 더 소개해 네. 주시자면 어떤 메뉴를 팔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르 시장에서 사실은 닭갈비집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르 바닥을 들어왔는데 네. 오르 시장에서 닭갈비가 안 먹히더라고. 저는 진짜 그 정통 한 가지만 하고 오르 시장을 왔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메뉴가 네네. 잘 나가는 것이 생고기로 오리지널 생고기로 맛있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겹살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 또 닭갈비보다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삼겹살이. 그래서 고기 정통과 닭갈비 정통을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손님이 더 많아지고 네. 또 단골도 많아지고 진짜 우리 골목에서 우리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되도록이만 맛있게 해주려고 또 반찬도 되도록이만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네. 참 생고기 삼겹살을 갖다가 하면은 사실은 남는 거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이익을 좀 덜 남기고 최대한의 걸 맛있는 거를 손님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장사를 오래 하셨죠? 장사는 제가 좀 한 30년 정도 와 굉장히 했어요.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30년 정도 하면서 사실은 뭐 전번에도 하다시피 아직까지 남의 문간도 안 가보고 내 장사만 삼선수선 다 적어가면서 네. 이 시간까지 오르동에 와서 지금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머님 얼굴에서 딱 나타나세요. 표정이 되게 환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얼굴이 아니에요. 지난번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지난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되게 즐겁게 생활하시니까 맞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네, 아유. 친구도 많아지고 네. 오르동 와서 동생도 많아지고 또 사귀다 보니까는 언니는 없어 또. 네. 이렇게 내 위에 언니가 있으면은 내가 좀 대우를 받을 건데 네. 언니는 없고 챙겨주시느라 바쁘시겠네. 동생들만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좀 흐뭇하고 좋아요. 그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이 좋은 거야. 제가 생고기집을 네.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저는 그때 닭갈비를 먹었었는데 진짜 같이 가요. 네, 다음에 진짜 한번 같이 저희 구례 FM 같이 이렇게 회식이라도 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최종호 좀 네. 대표님이 좀 친구분들 네.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네. 또 저도 꼭 한번 갈게요. 선전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또 도움을 받았네요. 아닙니다. 네, 저도 선전할게요. 선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아유 생고기집으로 많이 오세요. 자, 우리 옆에 이어서, 네. 제가 별명이 떡금이에요. 야, 떡을 그래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그 옛날에 대장금이라고 그 있었잖아요. 드라마. 그 드라마. 제 별명이 장금이었어요. 아 이름이 정금이시니까. 저도 떡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떡 맛있잖아요. 네. 아 요즘 무슨 떡이 나올까 기대돼요. 자 우리 떡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 떡집은 천연 재료로 사용을 해서 이제 떡을 만드는 집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고전도 많이 하고 힘들었고 떡집 터전을 다 잡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떡은 뭐 수시로 먹는 게 아니고 행사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계시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골을 잡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을 터를 잡아야 이제 그분들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힘들어요, 떡집은.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저희 아저씨로는 한 35년, 37년 정도 됐고요. 네. 저로는 한 30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저씨가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제가. 오류시장으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한 30년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28년이 됐어요. 아유, 저보다가 정통에 더 고생이 많았네요. 28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무지 고생 많았어요. 저희 아저씨가 돈도 없고 오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제 아기를 업 싣고 일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게 한 10년, 17년, 한 20여 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벗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 짐을 조금 벗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말이 네. 나와서, 지금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온 게 17년 됐어요. 와우.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지금 17년 동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 그래도 고생 끝에 그래도 많이 지금 그래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방앗간 사장님, 사모님은. 네, 어떻게, 어떻게 보시기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불과, 나도 떡집이란 여기 효숙이 동생이라는 거 몰랐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저희 가게도 재개발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 오기 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릴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저희 집을 같이 또 재개발을 묶여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모든 면이 저 집의 떡집의 사장님이 이런 거는 이런 말이 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고생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모든 면을 내가 같이 협소를 해가지고 아 이게 아니다 네. 말 들어봐서는 아니다 이게 맞아요. 진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금도 역시 활동을 네. 하고 계셔요.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생고기집 언니가 많은 힘이 되세요, 지금은. 네. 너무 많은 힘이 되세요.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서 막 나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직접 겪어보지 않고 주변에 나도는 거지. 이야기들이 네. 좀 많이 상처가 되고 또 힘들게 하시고 맞아요. 예.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죠. 네. 진실이고. 맞아요. 또 아까도 말도 한 때는 마음고생 많이 한 것은 재개발 측에서 너무 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잘못됐던 걸 시인하고 이 집은 절대 이게 아니다는 걸 내가 느끼고 대화를 하면서 네. 저희도 같이 제가 재산이 재개발을 하고 되면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렇죠. 누가 어느 누가 그렇게 마음 홀랑홀랑하게 해주겠어. 그런데 맞아요. 거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세 번, 네 번째를 하며 지금 네. 통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 지금 몇 집이 남아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주위에서 저 집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 3자가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해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진짜. 네. 거기에 대한 진실을 여러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 다니시고 많이 해명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라는 욕도 많이 먹으시면서 해명을 많이 해주고 다니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몇 분 시장 상인분들 만나면서 그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한참 네. 지났거든요. 저희가 또 두 분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네. 많이 흘렀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성원떡집에서 계속 이렇게 그 뭔가 서로 모임을 갖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그거는 말씀을 네네네. 드릴게요. 성원떡집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네. 저희들도 저희가 답답한 거지 성원떡집이 우리를 위해서 답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단합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재개발 측에서 뭔가 좀 뭐 잘못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또 떡집이 가운데에서 주주자고 하다 보니까 모일 장소도 우리가 돈도 없고 개인적으로 돈 가지고 뭐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은 떡집에서 사실은 커피니 모든 떡과 모든 음식을 지금 다 베풀어 가면서 우리 자별절로 성은 떡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시오 오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쉬우니까 성원떡집에 가가지고 네.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베푸는 집으로 가자 우리 생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은떡집으로 가게 된 거지 성은떡집에서 자동으로 우리 집으로 모이시오 모이시오 하는 건 없어요. 그랬군요. 서로가 네. 의지가 된 거죠. 네. 의지가 그렇죠. 마음에 저 사람이 하는 만큼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마음적은 동정이 간다. 아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은떡집으로 우리가 가는 뭐 가는 거지 저 집에서 뭐 우리 집으로 모이시오 모이시오 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런 거는 서로 서로 마음이 이제 네.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네.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니까 예, 예. 모이긴 모여야 되겠는데 네. 이제 네. 그곳이 이제 예. 네, 주로 성은떡집에서 모이게 된 거고 그럼 어떤 일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때요? 뭐 주민 간담회도 있었다고 들었고 또 뭐 이렇게 그 재개발 측하고 만나기도 하셨어요? 예,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가져 봤는데 네. 간담회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지금 이 우리 시장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어 가지고 개발이라는 게 너무 무리수를 두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기 상인들 의견 수렴이라는 건 전혀 1%도 네.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들까지도 개발 측 편에 서서 지금 개발을 무리수를 들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만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없어서 큰 대안이 없어서 서명밖에 이 대안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서명을 받았어요. 12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네네. 민원을 이제 국회의원한테 넣고 네. 구로구청에다 넣고 하나는 서울시로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진 게 서울시로 넣은 서명이 그래도 이게 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희망이 불발이 돼버렸어요. 서울시나 구로구청이나 네. 국회의원이나 다 개발 측 편에 서서 약자인 상인들을 이제 그냥 묵살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묵살해버린 지금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간담회라는 거를 이제 가짜 그래서 가졌어요. 네. 개발 측하고 가졌는데 개발 측에서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간담회를 가져서 그 국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국장님마저도 저희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어떻게 저버리셨느냐면 저희가 뭐를 한 가지를 이제 물어보면 여쭤보면 무조건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세요. 모르쇠로. 그러면 상인들은 어디다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볼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자체 내에서 상인이 몇 명이 지금 한 18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 의견을 받아서 물어봐서 다른 데에서 자문을 구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침묵 상태죠. 말 그대로 침묵 상태고 제가 볼 때는 뭐 관공서하고 뭐 상인들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해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접촉을 해도 그분들은 이미 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서울시에다 한 가지 낸 게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개발로 한 17년 묶여 있는 그 시간들 동안 그래도 작년 말부터 그랬나요?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그래도 해오셨는데 시장 상인분들은 그런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시장 상인들은 하기 좋은 말로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우선순위로 저 떡집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거든 하기 좋은 말로 주위에서도 역시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가 보호를 하고 또 재개발을 떡집에서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해요. 원해요.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네. 원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 가니까 이 시간까지 겪었던 일을 가지고 꼭 적어볼 때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내 재산을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금 안 하진 않아요. 해요. 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과정과 예. 방법의 차이인데 예. 어떤 그, 과정에서 먼저 설득이 있었어야 했는데 예. 그 부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예. 식으로 그리고 뭐 저 집에가 뭐 돈을 많이 돌라건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서로가 맞으면은 오르동 시장도 재개발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또 정통전 시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없어지면 어디 가서 우리 오르동 사람들 어디 가서 뭐 그러니까. 사 먹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지금 짓는 것도 오르 시장을 위해서 재개발을 재래시장을 해주면은 좋은데 뭐 없어지고 뭐 복합상가를 들은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위에서도 편안하게 살겠느냐고 사먹지도 못하고 비싸고 네. 주위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장사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성원떡집에서 주민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끝끝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떡집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적어볼 때. 그런 이제 오해의 목소리들도 있지만 또 서명운동이 내려온 과정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러게요. 천 몇 명? 1200? 예. 와. 호응이 좋으셨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시장 일을 또 알게 되고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또 적극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개발이라는 건 무조건 개발을 하면 좋은 줄 알고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아, 개발이 되면 전통시장이 을에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네네.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알리는 계기도 됐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뜻도 알고 저도 제가 이제 서명을 받으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원떡집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는데 왜 개발한다고 여기 서명을 받으러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개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소통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예, 또 마련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오류 시장을 주민을 오류 일동 주민을 위한 오류 시장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구로구청하고 개발자를 위한 개발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제일 개탄스럽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오류 일동을 위한 개발이 돼야 저희는 보상받고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류 일동을 위한 개발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네. 그 재생사업이 오류 일동이 선정이 돼서 오류 시장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게 어떻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생사업에 대한 이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는 재생사업이 되지를 않겠구나 하는 거는 조금 네네. 느끼고 있었기는 한데 그러나 저러나 오류 시장이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오류 시장이 한 800평, 900평이 좀 넘는데 거기서 한 300평, 한 400평 정도가 보류지로 띄워지고 양쪽 4미터, 3미터 도로가 뚫려요. 그러면 불과 빌딩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돼요. 면적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시트월드만한 건물이 두 동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류시장 저 비싼 부지에 저 좋은 부지에 왜 굳이 그런 빌딩이 올라가야 되나 싶은 게 저는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여태까지 17년 동안이라는 거를 인내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강행을 하고 밀어붙이면서 저거를 꼭 개발을 해야 되나 그게 참 의문점이에요. 구로구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여기 농협 신년에 오셔서도 하는 말씀이 계속 밀어준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저희 같은 힘없는 상인들은 뭐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벙어리의 냉가슴만 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항상 불안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이 불투명하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17년이라는 개발 얘기가 처음 나온 지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시장을 뭔가 발전시킨다,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개발이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근데 처음 그 17년 전에 시작될 때부터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더 잘 살게 되는 과정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개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인분들이 쫓겨나고 이 지금과 같은 시장의 상인 그러니까 가게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우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잖아요. 이 17년이라는 그렇죠. 시간들이 네. 그런 안에서 지금 또 개발이 뭐 된다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엎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 예. 과정인 건데 처음에는 상인들이 개발을 한다고 네네.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 이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네들이 땅을 주면 아파트 한 채 주고 상가를 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갔던 거예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100% 그 사람한테 건네주고 10%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상인들이 그때서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꼈지요. 처음에는 개발된다 그래서 무지들 좋아들 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발이라든 그렇죠. 거를 예, 개발의 사전, 의미 자체. 예, 사전에 무슨 구청에서도 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공청회라도 열었으면 괜찮은데 공청회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하루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언이설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한 17년 동안 다 명도 이게 쫓겨나는 것까지 다 봤어요. 법원에서 와가지고 이게 다 실어가고 내 쫓기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두렵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감이 더 커요.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나 이런 걸 쓰게 하고서는 어떤 명목으로 상인들을 이렇게 상인들이 쫓겨나시게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개발하신다는 분이 오셔서 저희를 놓고 공청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다 놓고 공청회를 했으면 의견이 서로가 분분하니까 네네. 아 이게 의견을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네네.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정당하게 개발을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해당 총무 임대인들 해당 총무 그냥 상가 가진 해당 총무를 불러서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네. 나는 낯설으니까 니네들이 가서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상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끔 만들어주면 무슨 인센티브를 준 거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그것도 이제 연로 하신 분들 순서대로 네.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안 했어요. 네. 연로 하신 분들은 그분 말을 다 들었어요. 회장 총무 말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네. 뭐 두 번 다시 말을 안 하게 한 번에 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인간까지 다 띄워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이 개발을 한다고 했던 분이 계속 이제 상가를 사도 100% 안 주고 10%만 준 상태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 일자는 시행 일자로 해놓은 거예요. 시행 일자는 언제 이 건설이 돼야 돈을 주는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네. 모르는 건데 아직도 못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못 받았죠. 못 받고 이제 그분이 부도가 나니까 제 이 다른 사람이 이제 경매에서도 낙찰이 안 되고 공매에서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온 분이 지금 신산이에요. 네네. 지금 개발한다는 사람 신산 그 사람이 80% 지분 가진 사람 그 네네.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낙찰 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상인들이 그걸 거 아니에요. 난 10%밖에 안 받았는데 네. 난 내 땅이다. 내가 재산세를 아직까지 내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나가라. 하고 몇 번을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주니까 네. 법원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명도를 해버린 거예요.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내 말을 들으면 300을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명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비용 300 받고 나간 거예요. 와, 너무나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300이라는 게 이사비용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저 뭐냐 몇 년도죠? 우리 2010년 정도 2010년도 11년도 네. 우리 와가지고 네. 장사하면서 네. 한 1년 만에 그 뭐냐 200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100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300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줄줄이 줄줄이 나간 거예요. 우리 사장님 막 들어오셨을 때 한참 그런 일들이 네, 들어와가지고 한 1년. 그래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저희는 재개발 대회에서는 전혀 몰랐지. 그렇죠. 저는 전혀 몰랐고 저 이제 불과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 저도 가게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다나 성원떡집 사모님하고 네. 뭐 이제 대화도 하고 네. 성원떡집 사모님 집에 다니는지도 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아 재개발이 이제 저희도 재산이 있다 보니까 가게가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 재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 장사할 수 있어. 이 나이에 장사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담도 하고 만담도 하고 네. 이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지금 똘똘똘똘 뭉쳐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10년 전에 상인들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개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축에 있는 네, 그렇죠. 거죠. 그 명도 당한 분이 또 7월 달에 또 명도를 당하게 생겼어요. 너무 안타까워. 올해 7월이요? 예, 올 7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소리를 제가 언제 들었느냐 하면 3월, 2월 달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구정 네. 지나서 그 소리를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발 측에서 네. 내가 둘을 명도를 할 거라 하고 또 이제 유언비어를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졸렬하고 나쁜 네.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재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류 시장에서 명도를 한번 당하고 그쪽으로 나아진 네. 분이에요. 한 분은 바깥으로 아. 밖에 아니에요. 그 이제 개발 추진 개발 네. 그 구역 내에 있어요 아, 지금. 예, 그게 그 사람도 그 건물이 해당에 들어가요. 아. 그리고 개발에 들어가요. 한번 쫓겨난 분이시고. 예예, 예, 쫓겨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또 명도를 예, 시킨다고요? 그분이 또 명도를 당하게 생겼어요. 7월 달에. 명도가 이제 다시 다른 데로 또 쫓겨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나는 이사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이사비용 받고 시설비라도 조금 줘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나가면 이제 명도를 당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강제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모든 물건을 다 실어가 버려요. 법원에서 다 실어가 버리고 본인은 이제 몸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 거네요. 못 받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계약 기간.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야비하게 그 상인들을 그 영세 상인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재산의 그러니까, 법적 주인은 그 지주 측이니까 그렇죠. 그 신산 DNA 하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보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쪽에 이제 양은 가게하고 그 빈대떡 하시는 분인데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구청에다 좀 한번 하소연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연륜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그런 거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벌써 2, 30년 지났으면 거기에서 사셨으면은 벌써 아무리 젊었을 때 일을 하셨다고 해도 지금 거의 우리 사장님 연배이실 것 같아요. 아, 70이 넘으셨어요. 그죠. 네. 6, 70대 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막 구청 오가시면서 그런 법적인 일들을 하시기에는 아유 참.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좀 대리로 좀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어. 근데 그건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분이 그쵸. 전화를 하셔야지. 제가는 네. 또 제 이인 다 다른 네,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만 안타깝지. 마음만 속상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참 현실이 참 너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게요. 없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좀 돼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더 짓밟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쓰고 돈 벌, 옛날에 그래서 저희도 돈이 없을 때 악을 쓰고 돈 벌었던 이유도 그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애들은 나마냥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좀 살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탕을 깔아주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이렇게 그래도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방학간 사모님도 괜찮아요. 행복해. 행복해요. 그럼 행복하고 남과 같이 뭐 남의 집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그런데 네. 재개발의 관계로 하나를 위해서 네. 뭐 마음고생은 좀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돈과 검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자식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또 위에 살다 보시니까 마음은 힘드시지만 마음은, 그래도 그래요. 순심 사장님은 지금 가장 이렇게 여러 지금 걱정되는 바들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지금 가장 좀 이렇게 걱정되는 거 가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걱정되시는 바가 걱정되죠. 그렇죠. 많이 걱정되시죠. 제가 이제 60 중반 다 들어가는데 70 중반이라 해야 되나 60 중반이라 해야 되나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재개발을 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한 몇 년만 더 장사를 하게끔만 해줬으면은 마음고생을 안 하겠는데 지금 이 나이에 가게를 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끝끝내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네. 웃은 소리로 돈이나 많이 준다 그러면은 비워줄까? 네. 우리가 어디로 내쫓친다 뭐 어디로 나가라 그러면은 갈 길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요리라는 것도 지금 재개발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해주면 좋고요. 가야지 장사를 해야지 가서 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면은 좋고 안 해주면은 진짜 끝끝내 뭐 우리가 목숨을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뭉쳐서. 성공을 네.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네. 건부주들도 세입자를 위해서 진짜 네. 열심히 세입자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서로가 합성이 돼가지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야죠. 맞아요. 서로가 마음을 합쳐야죠. 이 상황에서. 그거를 건물주라고 우리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금이라도 세입자 우리 건물주와가 우리 건물주들이 우리한테 네. 조금만 피해 보게 해준다 그럴 때는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앞에 건물 뒷건물 주인이라도 그렇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서로가 합심이 돼가지고 건물주도 뭐 건물주대로 뭐 우선순위로 돈 많이 받으면 좋고 네네. 세입자도 세입자대로 협조를 안 해주고 돈 뭐 자다기들만 싹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제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그쵸. 저 장사하는 입장으로는 그쵸. 예, 이제 더 이상 뭐 바라볼 게 없어요. 이제 그 돈이라도 무슨 소리로 이 기회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복인지에 아, 이 마지막 코스에 참 이게 뭐 성공을 했다든가 재수가 좋으면 성공을 할 거고 네네. 재수가 없으면은 참 그럴 거고 마지막 코스에 지금 이 기회가 참 재개발 지역이 걸려 있는데 좀 모든 우리 세입자들 건물주가 참 단합이 잘 돼가지고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지금 장사는 이제 뭐 얼마나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까지는 뭐 그 마음은 모르고 앞으로라도 뭐 진짜 웃음소리로 2-3년 몇 년이라도 장사라도 더 하면은 그거 바랄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개발이 되는 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구역 안에 이제 대부분의 그 지분은 신산 DNI라는 회사가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머지 공간들에 이렇게 그 자기 가게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신 거죠.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수심 사장님은 세입자이신 거고 효숙 사장님은 그 그래도 이 가게의 지분은 이제 본인이신 건데 이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런 이제 지분을 가진 분들 세입자이신 분들이 지금 같이 조금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소지분자들이에요. 지분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나 뭐 지분 가진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 예, 거기서 네. 거기예요. 지금 상황이 서로가 마음에 서로가 의지가 되고 단합을 해야죠. 이 힘든 마음을 좀 노래로 풀어볼까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 나누셨는데 보릿고개라고 누가 신청하셨죠?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진성의 보릿고개. 예. 제목이 뭔가?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아 사연은 없고요. 네. 어머님들의 애환 그게 마음 아직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노래를 신청을 한번 해봤어. 우리 한번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성의 보릿고개 네, 들려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추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어구, 죄송합니다. 노래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 방송이지만 보릿고개 네. 들으시면서 좀 추억에 젖으셨나요? 아, 저는 좋네. 좋네요. 목소리도 좋고 진성 씨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마음이 애잔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근데 난 노래를 이 노래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수진 사장님 우리 약간 마이크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건성으로 들었는데. 네. 아, 또 떡집 사모님이 또 추천해 주셔서 노래를 들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네. 또 우리 네. 엄마 생각도 나네. 그래요. 애잔하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노래 들으시면. 아, 제가요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옛날 부모님들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옛날 부모 엄마나 지금 엄마나 똑같잖아요. 그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이제 그렇죠. 걱정하는 그런 그거 걱정거리가 틀릴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노래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저도 아들만 둘 키우는 같이 사세요? 아. 저기 자녀분들하고는 예, 아직 어려요. 결혼 아직 안 하셨고 예. 우리 사장님 자녀분들은 사장님은. 결혼하셨죠? 아까 네, 결혼 다 하고 학교 갔다고. 요즘은 학교 갔어요. 초등학생? 오르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두 명이나? 한 명은 저기가 어디야? 가까워요 여기? 의정부. 의정부. 아이고 손주 두 분 다 손주분이세요? 친 손녀는 의정부. 아 네. 손녀 손주. 여기는 외손녀. 아유 행복하셔라. 네. 그래 할머니로서. 네. 행복해요. 입학 선물 뭐 해주셨어요? 어이구 입학 선물 돈 많이 줬지. 돈이 최고야 돈이. 그럼 현찰로 주지요. 엄마가 알아서 저들이 입마에 포켓 했을지 네. 몰라요. 사주면은요 저 며느리고 딸이고 싫어해요. 그래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현금 좋아하잖아요. 네 현금 좋아. 무조건 현찰로 줘야 돼. 10원을 주더라도 현찰로 줘. 아 그래도 벌써 손주 손녀분 입학시키고 아유 대단하셔요. 봄이 오니까 네. 이런 또 좋은 소식도 있죠. 네. 저도 입학시켰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어구. 한 명. 아유,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쁘죠. 막 입학 그 준비물, 학교에서 막 준비물. 예전에는 더 많았을 텐데 요즘은 없다 없다 해도 막 부모 숙제가 많더라고요. 막 뭐 써오라는 것도 많고. 옛날에는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 갈칠 때는 네. 지금 같이 준비물이라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요? 학교에서 다 줬어요? 뭐 주고 안 주고는 지금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애들 뭐 학교 보낸다 이런 거는 못 느꼈지. 지금 시대가 엄마들이 그렇게 네. 발달이 되니까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갈칠 때는 뭐 그냥 그런 것까지는 뭐 지금 머릿속에 이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해갔지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또 애들 키울 때는 제가 네네. 또 다 챙겨줬죠. 그래요. 옛날에는 애들이 알아서 잘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가가지고 막 뭐 실내화 사줘야 돼. 지우개 하나라도 막 네. 엄마들이 같이 가서 골라주고. 우리 손주가 뭐라 그러느냐면요. 또 한 가지를 하잖아. 우리 손주 하나가요. 모시매가. 네. 외손주가 참 똑똑해요. 오르 초등학교를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할게요. 네. 네. 참 똑똑하고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오는가 봐. 네. 엄마 화장실을 못 가겠어 이래. 왜요? 왜 화장실을 못 가느냐 그렇게 네. 이야기할 때는 엄마 이렇게 앉아야 돼 이래. 그래 앉아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는 자명기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이제 이야기 듣는 네. 사람들이 좀 내가 하는 생각은 야 오르 초등학교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서울인데 어떻게 아직까지가 이게 네, 앉아서 노는 화장실이냐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애가 화장실을 못 가겠대. 요즘 초등학교도 좌변 기반 그냥 아주 앉아서 하는 그 변기 이렇게 반반씩 있던데요. 아니요 여기는 그럴걸요. 하나래 하나. 하나? 하나만 저거고 다 앉아서 노는 데래. 아 그랬구나. 맞아. 그거 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그래.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오늘 엄마 휴지 가져오래. 그거 물티슈에. 맞아요. 물티슈랑 화장지. 어. 근데 그거는 학조가 발전이 없어라는 건지 좀 일부러 또 일부러 앉아서 그 대변을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본대요. 아, 또 그런 깊은 있네. 의미도 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다 앉아서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새 시세 애들이 그럴게요. 집에서 앉아서 노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없지. 뭐 안 보죠. 못 봤죠. 못 보지.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저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네. 화장실 변화해서 네. 이렇게 좀 신식으로 많이 바꿔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오히려 개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는 뭐 개조는 한다고 막 이야기는 그랬대요. 하는데 네. 아 우리 애가 딱 그러더라니까 손주가 와서 맞아요. 엄마 화장실로 제일... 못 가겠대. 저도 기억이 나. 저도 어릴 오점이, 때 오점이 안 나온대. 이제 적응을 해야지.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아이들 얘기 이제 좀 지금의 소식들 얘기들을 좀 듣게 됐는데 들은 김에 혹시 서유석 사장님도 좀 요즘에 최근에 생활들 뭐 이렇게 혹시 뭔가 나누실 소식이 거 있으시다거나 혹시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장사만 하다 따님, 보니까 따님이나 아드님 자랑 좀 해봐요. 아니면 없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어머 그래요? 어, 아들만 멋있만만 둘이요. 아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또래 어 진짜 하나 28 아들 같겠네. 예. 멋있어 가요. 네. 둘째 아들이 제가 이제 좀 이야기 좀 해드리고 둘째 아들이 여기서 지금 홀프집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성원 떡집 옆에서 홀프집을 하고 있어요. 벌써 운영을 네. 해요? 이야. 홀프집이 이제 좀 맛있어요. 그런데 네, 애가 이제 처음이니까 네. 이제 친절하고 닭도 많이 주고 막 아, 뭐도 정말요. 많이 주고 뭐 서비스도 많이 주고 어디 그래요. 어디 가게 이름 좀 알려줘봐요. 가게 이름이 뭐더라? 구삼닭스. 구삼닭스. 구삼닭스. 오. 그래서 신식으로 이름도 예, 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유, 아들이. 잘 되길 바랄게요. 네, 큰 아들은 네. 뭐 또 장사에 취미가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예, 지금 취업 예. 준비하는 중인데 예, 취업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올해 안에. 그래요. 네, 그런 바램들. 예. 우리 노사연의 바램 깔아주세요. 빨리. 네, 네. 우리 또 우리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바램들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바램들 삶에 대한 바램들을 서로 나누면서 네,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네. 한 시간 진짜 빠르죠? 그러네요. 진짜 빨라요. 네. 우리 사장님부터 네, 생고깃집 어떤 바램이 있으신지 뭐 바램이라는 것보다도 뭐 저도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면서 건강하기를 제일 그거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또 일단은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목숨이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모든 일이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모든 시장 상인들이나 우리들이 모두 장사가 잘 되고 네.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사장님. 표석 사장님. 예, 네. 저도 뭐 가족 모두 건강한 게 최고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 큰애 취업하는 거. 올해 한해 꼭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큰아드님 듣고 계시죠? 네. 취업 꼭 잘 되길 네, 바랄게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시장 오리 시장 네. 사기들 모든 이제 그 수건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보상을 잘 받아서 나가시든가 네. 대체 상가로 나가셔서 장사를 또 다시 하시든가 상인들의 이제 영세 상인들 좀 잘 풀려서. 개발도 잘 되고 영세 상인들 잘 나가셔서 장사들 좀 다시 할 수 있게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올 한해 잘 그런 부분들이 잘 원하면 이루어진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 진짜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막 초등학교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올 한해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네. 행복할 거예요. 잘 되고. 네, 잘 될 거예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아우 오세요. 제일 좋은 말씀이세요. 꼭 오세요. 네. 저희도 저희 그룹 FM도 이렇게 시장 오류 시장 비롯해서 이런 이 그룹 지역 이런저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가지면서 네. 그런 바람들 잘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들 네. 계속 가지고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조잉의 비행기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